최니의 일기 2016년 9월 2일 날씨 비 받침해 제목 무지개. 뉴질랜드는 무지개가 많다. 무지개의 끝에는 보물이 숨어있다고 책에서 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보물은 없다고 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유찬이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메이벌과 맥스 글, 그림, 잔 피언리 주요 등장인물 메이벌, 맥스, 그리고 새 왕자, 우편 집배원 메이벌은 마법사예요. 아담하게 꾸민 작은 집에서 고양이 맥스와 함께 살았어요. 메이벌은 맥스를 아껴주고 맥스도 메이벌을 잘 따랐어요. 메이벌은 친절하고 솜씨 좋은 마법사였어요. 학교에 축제가 있는 날이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파티가 열리면 멋진 옷을 만들어주었어요. 메이벌은 모든 일을 척척 해냈어요. 단 한 가지,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만 빼면 말이에요. 메이벌의 마법 주문은 항상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수리, 수리, 마수리? 저 메이벌, 지금 무슨 주문을 외워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메이벌은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빗자루 위에 앉아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빗자루가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어요. 빗자루는 슈퍼마켓 안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이구, 저런. 메이벌 또 시작이군. 엄마! 마법사 메이벌이에요. 맥스는 얼른 달려와 메이벌을 구해야 했어요. 결국 물건 사는 것도 맥스가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메이벌과 맥스는 편지를 붙이러 우체통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만 메이벌이 실수로 마법 지팡이를 우체통에 넣어버렸지 뭐예요. 아, 이런... 메이벌, 도대체 지금 무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편지들이 우체통에서 튀어나와 거리를 마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맥스는 편지들을 붙잡아야 했어요. 물론 마법 지팡이도 찾아와야 했고요. 메이벌, 다시는 마법 지팡이를 우체통에 넣지 마세요. 저런, 안 돼. 이런, 어떡해.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잡아올게요. 바로 그때 왕자들이 탄 차가 곁을 지나갔어요. 왕자들은 소풍을 가는 길이었지요. 안녕하세요. 메이벌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어요. 순간 메이벌은 자신이 손에 마법 지팡이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푸 어푸 철퍼덕. 왕자들은 연못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이런,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메이벌이 또 실수로 왕자들을 개구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왕자들의 즐거운 소풍은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지요. 메이벌은 왕자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맥스가 그물로 개구리 왕자들을 건져내야 했지요. 메이벌과 맥스는 개구리 왕자들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메이벌과 맥스는 먼저 개구리 왕자들을 욕조로 안내했어요. 맥스는 개구리 왕자들이 편안한 기분으로 목욕을 즐기도록 장난감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이벌과 맥스는 개구리 왕자들이 마실 것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개구리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냉장고 안에 뭔가 맛있게 있을 거야, 맥스. 부엌에는 큰 바구니 안에 빨랫감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메이벌은 선반 위에 꽂힌 마법책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메이벌은 빨랫감들을 마법의 가마솥에 넣고 휘휘 저으면서 주문을 외웠어요. 예잇!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난 도저히 못 보겠어. 맥스는 두 눈을 꼭 감고 이번엔 제발 마법이 성공하길 빌었어요. 그때 갑자기 옷들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창문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옷들을 찾아온 건 당연히 맥스의 일이었지요. 걱정 마세요. 내가 옷들을 찾아올게요. 맥스가 찾아온 빨래는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제 뽀송뽀송 말리는 일이 남았지요. 메이벌은 다시 마법책을 들여다보았어요.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문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잠시 뒤 메이벌이 마법 지팡이를 흔들면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햇빛이 쨍쨍 비추는 대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고양이와 강아지 비가 내렸지요. 이런, 말도 안 돼. 깜짝 놀란 메이벌은 다시 마법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돼지와 박쥐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메이벌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말했어요. 메이벌, 힘내요.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진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엄청나게 쏟아지지 뭐예요. 메이벌과 맥스는 비로 흠뻑 젖었어요. 고양이와 강아지, 박쥐와 돼지까지 온통 비에 젖어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야 했어요. 내 주문은 모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마법사 안 할래. 메이벌은 마법 지팡이를 흙탕물 속으로 던지며 소리쳤어요. 맥스는 흙탕물 속에서 마법 지팡이를 건져 올려 조심스럽게 물방울을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한번 야옹 해보았는데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었어요. 맥스는 다시 한번 야옹 하면서 마법 지팡이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그러자 해가 나더니 모든 것이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맥스, 너 정말 솜씨 좋구나. 옷들도 잘 정리해줄 수 있겠니? 메이벌이 말했어요. 맥스는 이번에도 야옹 하면서 마법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옷들이 맥스 주변으로 날아오르더니 자곡자곡 개어져 바구니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무언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며 맥스가 메이벌에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개구리 왕자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오, 이런, 왕자들 까맣게 잊고 있었네. 메이벌이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내게 맡겨주세요, 메이벌. 맥스가 말했어요. 맥스는 마법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개구리 왕자들을 향해 지팡이를 흔들면서 야옹 하고 주문을 외웠지요. 펑 소리가 나더니 개구리들이 다시 왕자로 돌아왔어요. 왕자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메이벌이 준비해놓은 따뜻한 차와 맛있는 초콜릿빵을 먹었어요. 이제 왕자들이 성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왕자들은 메이벌과 맥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차에 올라탔어요. 메이벌이 우리를 생쥐로 만들기 전에 얼른 갑시다. 잘 가요. 또 놀러 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야옹. 메이벌은 맥스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부터는 마법 주문을 내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우와, 신난다. 야옹. 맥스는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지요. 맥스는 침대에 누워 내일 일인 어떤 마법을 부리지 생각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또박또박 이야기. 메리와 이너. 글 마이클 머퍼고. 그림 루시 리처즈. 주요 등장인물 메리, 작은 이너, 그리고 로비. 엄마, 아빠. 메리는 아직 수영을 하지 못해요. 멋지게 수영을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이런, 또 가라앉고 있어. 메리는 주말 내내 열심히 수영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바닷속에 몸을 담근 채 바닥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떼면 돌처럼 곧장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메리의 오빠 로비는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했어요. 메리의 앞에 서서 으스대며 말했지요. 수영은 아주 쉬운 거야, 메리. 너 인어가 있다고 믿지? 그럼 네가 인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바로 이렇게 말이야. 로비는 씽긋 웃으면서 높이 솟아오른 푸른 파도를 향해 몸을 던졌어요. 로비는 가끔 메리에게 자랑하려고 수영을 하기도 했지요. 엄마와 아빠도 메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메리,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메리는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메리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위 사이의 웅덩이에서 개를 잡기로 했지요. 메리는 이제 수영 같은 것은 모두 잊어버리려고 애썼어요. 메리는 낮 동안 개들과 함께 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잠깐 사이에 작은 개들을 다섯 마리나 잡아 양동이에 넣었지요. 나랑 놀자, 개들아. 저녁에 놓아줄게. 메리는 개들이 옆걸음 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바위 웅덩이의 물은 햇볕을 받아서 따뜻했어요. 물속에는 불가사리와 말미잘이 있었고 은빛 물고기 떼는 메리의 발 주변을 이리저리 헤엄쳐 다녔지요. 물고기들에겐 수영이 아주 쉬워 보이는데? 메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순간 무언가가 메리의 발가락을 꼭 찔렀어요. 메리는 깜짝 놀라 바위 위로 펄쩍 뛰어올랐어요. 아따가! 걔한테 물렸나? 메리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발은 아직도 따끔거렸지요. 메리는 다시는 웅덩이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레 다시 귀를 기울여 보니 바위 웅덩이 저 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메리는 바위 웅덩이 속에 있는 해초를 옆으로 걷어냈어요. 그러자 그 속에 숨어있던 커다란 개가 메리를 노려보았어요. 그 개는 튼튼한 집게발로 메리의 손가락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그냥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메리처럼 머리와 손발과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물고기였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인어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메리는 이렇게 작은 인어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가끔 인어가 실제로 있다는 것조차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잠들어 있다가 파도에 밀려 이 웅덩이까지 왔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크고 무시무시한 개가 저를 붙잡았지 뭐예요. 메리가 아니었다면 그 개한테 잡아먹힐 뻔했어요. 인어가 말했어요. 다행히 풀려났지만 전 아직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선 집에 돌아갈 수 없거든요. 작은 인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메리는 인어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메리는 작은 인어를 조심스럽게 들고 바위 너머 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인어를 놓아주려고 손을 펼쳤지요. 하지만 인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인어는 메리의 엄지손가락을 꽉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저기 멀리 보이는 바위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들은 모두 저 바위 밑에 큰 동굴에 살아요. 저 혼자서는 갈 수 없다고요. 하지만 난 수영할 줄 몰라. 메리가 슬프게 말했어요. 메리는 작은 인어를 내려다보며 잠시 고민했어요. 좋아.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메리는 바닷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바닷물이 금세 무릎까지 차올랐지요. 잠시 뒤엔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곧 목까지 차올랐지요.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 메리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순간적으로 메리의 몸이 붕 떠올랐지요. 파도가 밀려가자 메리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발끝에 모래바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메리는 계속해서 발을 차고 구르며 바둥거렸어요. 바닷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자 메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고 있어요. 인어가 말했어요. 메리가 계속해서 버둥거리는 사이 몸이 점점 가라앉지 않게 되더니 어느 순간 몸이 떠오른 거예요. 메리는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메리가 마침내 해낸 거예요. 메리는 턱을 치켜들고 팔을 저었어요. 다시 물을 먹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문 채로 말이지요. 메리와 인어는 함께 바위까지 헤엄쳐갔어요. 인어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어요. 메리는 누군가가 자기 허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메리가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에는 인어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인어는 엄마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지요.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 많이 걱정했단다. 메리는 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작은 인어는 메리의 곁에 앉아 모두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보세요. 그 개가 제 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작은 인어는 꼬리를 들어 보였어요. 이제 알겠지? 다시는 혼자 멀리 나가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동안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니? 메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작은 인어의 엄마는 이렇게 말한 다음 메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간 메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기, 그럼 저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요? 인어들 식으로 말이에요. 메리가 물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를 따라와요. 인어들은 메리에게 먼저 물 위에 누워서 붕 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메리는 마치 물이 자기 몸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개 헤엄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평영, 그 다음에는 자유형, 그 다음에는 배영, 그 다음에는 접영. 인어들은 메리에게 잠수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메리는 더 이상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졌지요. 한편 로비는 바닷가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오면 곧바로 뛰어들 참이었지요. 엄마, 여기를 좀 보세요. 마침내 아주 높은 파도가 소용돌이치며 몰려오자 로비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와, 이렇게 큰 파도는 처음이야. 로비가 막 파도로 뛰어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돌고래가 파도 위를 타고 헤엄치는 듯 멋진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로비가 자세히 보니 헤엄을 치는 것은 돌고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메리였어요. 메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메리가 파도를 타고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자 로비는 놀라움으로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 바람에 바닷물이 입속으로 왈칵 들어왔지요. 와, 드디어 수영이 성공했네. 로비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메리의 엄마와 아빠도 깜짝 놀라 물가로 달려왔지요. 수영이 성공했구나. 엄마와 아빠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물론이지요. 아주 쉬웠어요. 내가 인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절로 되던데요. 메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